순 없을까. 서로 안긴 품 속에서 빠르던 시간의 흐름도 그대 입술 틈 사이에 살았던 내 이름도 함께 사라지고 원형이란 말이 귀에 맴돌다가 손끝에 남아 다만 이 책에 그대 기억들이 담아 힘든 건 나만 알 테니 그대 마냥 행복해 I'm not okay 너와 같은 온통 까만 해가 없는 밤도 생각해 그만 끝이면 아니지 어떡해 그대 없는 나는 이제 어떡해 사랑이 떠나가는 날 내 모습도 사라지고 없어 자꾸만 눈물이 나오고 숨도 잘 못 쉬고 가슴이 아려와 이별을 상상도 못해 헤어진 이유조차 기억이 안 나 그대 나를 떠났나요 날 잊고 살 수 있나요 이렇게 물거품이 되는 건가요 나를 떠나서 행복하길 바래요 사랑했던 순간은 가슴에 남겠죠 밤이 새도 어떡하면 되죠 헤어지면 끝인가요 이렇게 물거품이 되는 건가요 나를 떠나서 행복하길 바래요 사랑했던 순간은 가슴에 남겠죠 밤이 새도 시간은 절대 지울 수가 없는 것 보고 싶은 마음은 절대 억지로 안 되는 것 운명의 끈으로 엮여 사랑의 굴레를 벗어나 너와 나 결국엔 행복을 위해 웃을 수 있다고 말했지 사랑이라고 아픈 사랑이라고 그건 너 사랑해준 너 날 밟고 지나가 주길 그러지 못한다면 다시 나를 안아주길 그럴 수 없다면 다시 내게로 돌아와 주길